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여자들의 의리가 더 멋있잖아 사랑보다 강하잖아 사랑 있어여도 괜찮아 세상에 반은 남자이니까 그깟 이별 틈 그깟 눈물 틈 얼마든지 부딪혀도 괜찮아 순이 이제 더